이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쓸때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내준 그 선물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표시를 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때 쓴 편지입니다. 그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한그 사람 중에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모은 선교 헌금을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편지 1장의 서두에 그것을 감사하는 표현을 이미 말한 바 있고, 또 오늘 이 4장 마무리를 하면서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보내준 그 헌금이 얼마나 힘이 되고 또 그것이 기쁨이 되고 또 그것이 격려가 되었는가 다시 한번 그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그 이전에도 꾸준히 섬기고 도왔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15절, 16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한번 보시면은 15절에 그러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였을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자비량 선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헬라 문화의 철학자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말하자면 철학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하면 사람들에게 그 강의료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땐 새로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나 다른 그 소피스트나 다른 철학자들이 말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 저 사람도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그것이 자신의 밥벌이로 그렇게 오해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이 가려질 것을 우려해서 자비량 선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낮에 그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식으로 선교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독 한 교회만큼은 처음부터 선교 헌금을 받았어요. 그 교회가 누구냐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오늘 그 15절, 16절이 바로 그거예요. 한두 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빌립보 교회만은 초기부터, 복음이 전해진 그 시초부터 그 도움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는데 이 빌립보 교회 선교 헌금이 중단된 거예요. 끊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해가 흐른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당시 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목회하던 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3차 선교여행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 또 이제 한번더 하지만 이 2차로 선교여행할 때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더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잖아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에게 다시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인편에 그것을 보냈던 거죠. 이렇게 에바브로 디도 편에서 다시 헌금을 보냄으로써 사랑을 표현했는데 18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 그럽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지금 에바브로 그 디도 편에 빌립보 성도들의 그 사랑의 그 물질인 그 선교 헌금을 다시금 받게 된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로 받아들였냐면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뭐라 그래요? 싹이 납니다. 이렇게 말해요. 싹이 납니다. 싹이 난다는 표현 주로 언제 쓰죠? 요즘 쓰지 않습니까? 요즘? 겨우내 그 얼어붙었던 땅이 이제 설설 녹으면서 우리 지금 앞에 그 예배당 앞에 보면은 이 싹들이 나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여기 옆에 목련도 막 피고 이렇게 뭐가 이 싹이 피. 그 얼어붙었던 땅에 이 새싹이 나는 것. 지금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걸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빌립보 교회가 그 선교 연금이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감옥은 그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마치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따뜻한 봄이 돼서 그 새싹이 나듯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으로 보내준 그 헌금은 이 차짓한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마치 봄이 되어서 싹이 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의 표시였다. 그 따뜻함 그 자체였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행복했던 거예요. 그 헌금 자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지만 더 기뻤던 건 뭐예요? 그 헌금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마음 때문에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농어촌 교회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사역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사역들은 마치 그 사역 현장에서 그 농어촌 목회자들이나 또 선교사님들이 이 추운 겨울에 얼어붙은 그 현실 가운데 그것을 마치 깨고 일어나서 생명의 꽃을 피우는 듯한 그런 사랑의 새싹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전도회에서 행하는 그러한 후원 또 중보기도 사역 이게 참 의미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작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건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선교헌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물질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표현되는 성도들의 마음과 또 그 물질만이 아니라 함께 드려지는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중보의 기도가 그 사역을 하면서 겪는 선교사님들과 여러 목회자들의 온갖 고난이나 어떤 영적인 또 정서적인 그러한 어려움들, 침체들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겨자씨처럼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진행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겨자씨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고 되고 또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사실 그 구역이 이제 그 농어촌 교회나 해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정하긴 해놨는데 사실 그게 아직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가 생하는 그 선교 사역에 있어서나 중보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모으고 또 기도하는 일을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두 번째 이유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잘하였도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한마디로 말하면 칭찬하는 겁니다. 잘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그 선교 헌금을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사실은 칭찬하고자 했던 점이 이 빌립보서를 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1절을 한번 우리 한번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예,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사도 바울께서는 자족하는 걸 배웠다 그러죠. 풍부함도 또 비천함도 또 배고픔도 배부름도 다 그 상황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비천함에 처할 줄 아는 것을 비천함에 처할 줄 아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 사실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거반 비천에 처한 삶을 삽니다. 비천한 삶을 살죠, 진짜로. 그런데 그 물리적으로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또 비천에 처할 줄 안다. 그리고 그렇게 처할 줄 알며 거기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요. 적어도 자신의 삶과 그 생활의 수준이 경제적으로 가난하더라도 적어도 재물이나 신분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게 뭡니까? 세상에서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들이죠. 그리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걸 소유한 것을 능력이라고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잣대로 해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걸 비천에 처할 줄 알고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과거에는,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실감이 나실 텐데, 너나 할 것 없이 못 먹고 못 입을 때는 어떻습니까? 가난이 지긋지긋해도 부끄럽게 여기진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걸 이기려고 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그 부모님 세대를 보면은, 뭐,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암세포 같은 의식 하나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난한 것을 무시하는 거죠. 없인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막대하는 겁니다. 무전유죄라 그러죠. 이런 말이 통용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이 암세포 같은 의식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잖아요.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하라고. 돈도 실력이라고. 유명한 그 말을 누가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성공과 돈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무시받고 살기 싫어서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말하자면, 뭐,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이게 좀 더 이렇게 실감이 날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적어도 지금 사도 바울께서 자신은 이런 비천에 처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적어도 이런 기준과 이런 가치로 사람됨을 평가하는 그 기준에 자기를 맞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세상이 그렇게 사람의 가치를 그 물질로 따지고 그렇게 업신여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자신은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겠다.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자신도 그렇게 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비교하면서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래요. 사실 바울이 어느 정도나 풍부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할 땐 적어도 뭘까요? 사도 바울은 그 돈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지 않겠다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돈 좀 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다른 사람들과 특별한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특권이 있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마치 돈이 언제나 안전을 보장해주고 또 삶의 만족을 가져다 줄 것처럼 착각하죠. 돈에 힘을 믿고 한없이 교만하고 자기보다 못하다고 보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다 돈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는 말은 적어도 그렇게 그런 의식으로 돈을 신의 위치에 두고 하나님 위치에 두고 그렇게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은 그것이 가난한 것이든 그것이 부유한 것이든 적어도 외적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라 봅니다. 자기가 소유한 것, 자신의 능력, 자신이 이룬 업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은, 자신의 기쁨은, 자신의 의미와 가치는 적어도 그런 조건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봅니다. 그런 점에서 13절이 나오는 거예요. 13절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 아니에요? 한국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 사람들도 북미에서도 이 말씀 좋아해요.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런 뜻 아니죠. 그런 뜻 아닙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어.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13절만 딱 따로 떼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세상에 성공도 얻고 부도 얻고 명예도 얻고 이런 거 다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앞뒤를 보세요.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를 말하고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자신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자신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적어도 이 세상이 가치 있다고 보는 외적인 평가나 그 기준들에 대해서 그것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것에 좌지우지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13절을 따로 떼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내고 말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정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구절이 정말 그런 뜻이었다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죠. 아마 그 사건은 다르게 결론이 났어야 될 겁니다. 그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세상에서 성공하는 능력이 필요해서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능력이 필요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제까지 자기가 그래도 사회적으로는 학벌도 있죠. 가문도 좋죠. 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죠. 또 뭐 바리새인 종교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자신이 복음을 다 전한 후에 오히려 엉뚱하게 자신의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모른다 할까 봐 마지막 그 자리까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그 길을 쫓아가다 보니까 내가 배가 부르든 배가 고프든 그 주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싶다는 거죠. 내게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 내 힘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가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위가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풍부하든 궁핍하든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난 그 비결을 배웠다. 난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침없는 담대한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23절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데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다. 강조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 만족, 자기 충족, 자기로 말미암는 성공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도, 자신의 삶의 의미도, 자신이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께 의존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전에 갖고 있던 그 모든 화려한 것들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리스도를 의존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비로소 나의 가치가 있다. 그런 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풍부함이든 그것이 궁핍함이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점은요.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웠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배웠다 그래요. 여러분 배웠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냥 어떤 내용을 교육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전에 듣든 또 이렇게 수업을 듣든 어떤 뭐 그 가르치는 사람에게 참여하든 그래서 이 배운다라고 할 때는 전에 받아서 알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또 배운다라고 할 때는 그것만이 아니라 삶에서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도 배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풍삼초, 뭐 풍삼첫, 풍삼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런 제자 양육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신앙의 기본이 뭔지, 핵심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배울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배움이에요. 들어서 배우는 거예요. 또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배우고 그 과정을 마쳤다고 신앙이 성장하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배움의 과정이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되죠. 그 진리의 내용들을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삶의 상황들 속에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기도하면서 살아내려고 씨름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또 신앙인답게 살려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걸 배운다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의 경우 지금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할 땐 첫 번째겠습니까? 두 번째겠습니까? 첫 번째겠어요? 두 번째겠어요? 예. 뭐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죠? 두 번째겠죠? 그러나 첫 번째가 그렇다고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뭐 가장 좋은 정답은 첫 번째를 통과하고 두 번째를 통해서 결실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우리가 풍삼첫에서 말씀 묵종을 하는데 그게 단지 그냥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론을 배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줬는데 정작 낚시는 안 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없어지겠죠. 그 기술도 안 쓰면은 낡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는 온갖 상황 속에서 말씀 묵상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의지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마음을 힘써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헤쳐가는 그런 체험으로 녹아지는 배움, 그것이 역시 배움이다 말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풍부에도 처할 수 있고 또 비천함에도 처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또 그 유명한 그 랍비의 그 제자로서 배운 그 율법을 배운 것 그것으로 그렇게 되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은 이미 그걸 다 배웠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열심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그 교만함이 오히려 자기 의의를 세우는 것으로 결국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배움이 이제 비로소 삶에 부딪히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깨닫고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사역에 적용하고 또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녹아져 내려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점점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까지 자신을 보면서 또 지금 이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상황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보면은요.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두 번째 이유는 14절에 뭐라고 그랬죠? 14절.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괴로움, 이 괴로움이라는 말은 그 세번역에서는 고난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고난에 함께 참여했다. 그걸 잘했다고 지금 칭찬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일에 잘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빌립보 교인들은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웠어요. 사회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시에는 불이익을 당하는 사회였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알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겁니다. 아마도 그 빌립보 교회 성도의 어떤 분들은 생계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바울은 이걸 두고 뭐라 그래요?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자신의 고난에 함께 참여했다. 그것으로 그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빌립보 성도들도 지금 바울처럼 자신이 소유한 것이나 자신의 능력에 의존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족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법을 이 바울처럼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이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과 그 헌신이야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렇게 칭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보낸 선교 헌금인데 지금 자신이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살았던 그 삶의 배움을 통해서 삶의 원칙으로 삼았던 것을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도 자신과 같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이다. 재물은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재물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들도 가난하고 힘든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보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고 면류관인 것을 우리가 4장 1절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보람과 면류관은 뭐겠어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감사로 표현하고 또 빌립보 성도들을 격려하며 칭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정도로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한다면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이 성도들의 신앙과 헌신을 기뻐하지 않으시겠는가.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회자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멘하고 그 길을 나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삶에 처한 상황에 대해서 그것이 풍부하든 그것이 부족하든 감사함으로 받고 거기에 사는 비결을 배워야 되고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현대인의 사고방식으로 말하면. 그건 목회자나 알 수 있는 거고 그건 특별한 사도 바울이나 할 수 있는 것이지 특히 이 사회 속에서 돈이 가장 힘이고 능력이라고 여겨지는 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자신을 드리는 그래서 자신의 가치의 근거가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삶으로 드리는 이 신앙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저는 이런 성도들이야말로 진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한가로운 재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목회자가 드리는 헌신보다 훨씬 더한 헌신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성도들이 오늘날 없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9절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이 성도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목회자가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9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합니다.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구절은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번역해요. 장부가 뭐예요? 우리 재정 장부 있잖아요. 재정 장부. 이게 영어로는 어카운트예요. 우리 은행 계좌를 어카운트라고 그러죠? 실제로 그래요. 나는 여러분의 어카운트에 유익한 잔고가 풍성히 쌓이는 것을 구합니다. 이 기도예요, 사실.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것이 어떤 거냐? 그 복이 어떤 복이냐라고 말할 때 학자들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기를 축복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것은 말 그대로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다. 왜냐하면 그 계좌에 유익한 잔고가 풍성히 쌓인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바로 그것을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은 포괄적이라 말합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고 그것이 중심적이라고 한다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죠. 말하자면 그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물론 중요한 초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데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복과 또 영적인 그러한 성숙을 허락해 주시는데 또 물질적인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초점은 뭐예요? 그 물질적인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그 모든 복들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또 그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채우실 것이다 라고 표현해. 영광 가운데 채우실 것이다. 이 말은 영광 가운데 채운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채우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학자들은. 또 영광 가운데 채우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이 영광의 날이잖아요. 그 마지막 그날의 영광 가운데 오실 그 종말에 완성될 영광. 그렇게 마지막 재림 때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의 하나님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신이 그것을 실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았다라는 것은 실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배운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나의 하나님이 그 내가 소유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그 내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게 그런 배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말하면 종말에 완성될 그날에 채워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한 부분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현실에서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후원하고 중보하는 사역을 통해서 얼어붙은 사역 현장에 다시금 생명의 꽃을 피우는 그러한 헌신의 능한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성공하는 능력이 필요해서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그 길을 쫓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배가 부르든 배가 고프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풍부하든 궁핍하든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 세상적인 조건과 그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거나 또 그런 가치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실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